외국의 벗들이 불패의 군사강국의 위용을 떨쳐나가는 우리 조국의 모습에 경탄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뚜파마로 혁명운동 전국지도부 총비서, 수리아 디마스크 종합대학 정치학부 강좌장, 도이칠란드 프랑켄 주체사상연구소조 책임자, 아프리카지역 주체사상연구위원회 서기장, 도이칠란드 반제위원단 위원장은 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각하의 선군영도에 의하여 조선은 수소탄까지 보유함으로써 핵강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섰다고 하면서 미국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해 저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나라들의 압력을 가하지만 자주의 기치를 높이던 정치 군사 강국인 조선에 대해서만은 감히 어쩌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김정은 각하를 높이 모셨기에 김일성, 김정일 조선은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 강국으로 더욱 위용 떨치고 있다고 하면서 그의 세련된 용도 밑에 침략과 간섭 전행을 일삼는 미국에 심대한 타격을 가하며 자위적 핵 억제력을 억척같이 다져나가는 영적 조선인민의 불굴의 기상은 세계 진보적인 민들에게 커다란 힘과 용기를 안겨주고 있다고 그들은 격찬했습니다.